후지타 쇼조라고 하는 일본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 마루야마 마사오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인 정치사상가의 제자인데, 마루야마 마사오의 제자이면서도 아주 탁월한 업적을 남긴 후지타 쇼조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후지타 쇼조가 쓴 책 중에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라는 책이 올해 나왔습니다. 올해 출간되어 나왔어요. 이 책을 한 번씩들 사서 읽으면 좀 아까울 수도 있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 좀 빌려서 좀 관심 있는 사람들 읽어보고 이 일종의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이나 이제 중국 사람들이 쓴 철학책이나 사상책들은 이제 우리나라 아직 번역이 안 되어 들어온 게 없는데 동아시아 사람들이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서구의 근대 개념을 받아들여서 근대화를 이루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이 개념들을 받아들이고 이 개념들 속에서 체제를 만들어가고 했는가 이런 걸 이해하려면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했던 업적들을 참조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약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뭘 배워가지고 유학 가서 이제 배워서 오면 그걸 가지고 한국사를 뭐 분석하고 이렇게 안 하고 계속 서구의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죠, 그런 얘기는. 가령 저는 가끔 신문 칼럼 같은데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유럽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한다. 어쩌라고 그럼 유럽 가서 하시지. 불평하는 분들 있잖아. 그거 참 좋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이걸 읽어보면 지금 제가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이런 얘기 이 막스 베버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거론했던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근대 주권 개념 또는 종교나 도덕으로부터 벗어난 정치 권력으로서의 근대 국가론 이런 것들을 이 일본에서 먼저 도입을 했어요. 일본에서 이제 메이지 시대에 메이지 헌법이라고 이른바 명치 유신 당시에 메이지 헌법이라는 것을 갖다 발효하고 내각제 체제를 만들고 초대 수상을 지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일본의 초대 수상 일본 국회의사당 가면 그 역대 수상들 이게 있거든. 초대 수상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왼수지만 일본 현대 정치의 아버지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돈에도 있던가? 돈에 얼굴이 있던가? 아닌가? 어쨌든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토 히로부미. 우리가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동아시아 삼국의 역사라고 하는 삼국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토 히로부미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안중근에게 총 맞은 사람으로 기억을 하죠. 좋은 놈이다 나쁜 놈이다의 평가를 떠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건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이 독일 유학 갔거든요. 독일 유학 가서 이 프로이센에서 이런 걸 배워온 사람들. 막스 베버 같은 시대 사람들이에요. 프로이센에서 배워왔어요. 그래서 일본의 이제 메이지 헌법 이런 걸 만들면서 그런 근대적인 권력 개념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일본은 천황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체가 있는 거야. 인격체가. 그래서 이게 결합이 돼요. 묘하게 동아시아적인 어떤 그런 인격체로서의 군주하고 정치 권력 개념 이렇게 결합이 돼. 그래서 독특하게도 천황제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후지타 쇼조 이 책이 천황제 국가. 요게 이제 그러니까 서구의 개념이 서구의 정치 권력 개념이 동아시아 전통 사회로 도입됐을 때 어떤 변종을 만들어내는가.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책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이 후지타 쇼조 이 책은 뭐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동아시아의 어떤 사회를 분석할 때, 우리는 전통적인 개념을 가지고 분석하기도 하고, 서구의 개념을 가지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사에 대해서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분석들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가, 이걸 하나 보여주는 학문적인 방법론으로.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그 다음에 이제 요 책에 이어서 쓴 게 후지타 쇼조가 쓴 책 중에 이제 전향의 사선사적 이론인가? 어쨌든 요 후지타 쇼조 책 요 두 권의 책 요것이 재미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저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저거는 최근에 나온 거라서 저도 일요일에 이걸 어제 오늘 강의하기 어저께 하루 종일 이게 읽었는데 재미있었어요. 늘 말하지만 여기서 내가 재밌다는 건 나만 재밌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재미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어쨌든 근데 재미있었어요. 근대 국가에 관한 여러 서양의 이론들을 가지고 일본 사회를 분석하는데 단순히 그냥 이렇게 가져다 깨어 맞추기로서 놓은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본 현대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일본 현대사에 대해서. 가령 토벌한다고 그럴 토자가 이건가? 이건가요? 토벌? 맞나? 아, 잘 잘못했네. 가령 이게 읽다 보면 이제 우리가 막말 시대, 일본 책이 되면 막말 시대라는 말이 나와요. 막말하는 시대, 일본 애들이 막말하는 건가? 뭐, 저도 맞대, 뭐 이런 얘기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막말이에요. 막부 말기. 도쿠가와 이에야스 있잖아요? 도쿠가와 막부 말기. 그래서 막말. 막말 시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도쿠가와 막부를 갖다 쓰러뜨리고 천황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토막파라고 그러지, 토막파. 토막파. 막부를 토벌하자 하면서 토막파. 그러니까 토막파가 등장했던 막말 시대. 그러면 왠지 이렇게 지금 조폭 시대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이런 용어들을 좀 알아둬야 된단 말이죠. 네? 이런 용어를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리우스 젠슨이 쓴 현대 일본을 찾아서 라고 하는 책이 두 권짜리가 있습니다. 마리우스 젠슨의 현대 일본을 찾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아시아 3국에서 제일 약소 국가이면서 주변에 중국과 일본을 제일 개무시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일본 무조건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못 이깁니다. 일단 일본은 1억이에요. 1억. 그리고 내수시장이 9배야. 한국이 9배. 못 이깁니다. 일본 그럼 사람들이 왠지 그 AV하고 이게 그 애덜트 비디오, 성인 비디오하고 그다음에 원조 계제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일본을 갖다 다 이렇게 싸그리 뭉뚱그려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우스 젠슨의 현대 일본을 찾아서 요 책 꼭 이산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두 권으로 된 건데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일본을 알아야 돼. 일본을 알아야 돼. 일본을 사랑하자가 아니라 일본을 알아야 돼. 일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일본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한국 근대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국 근대사를. 무슨 얘기냐? 6.1준의 서유견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한문 혼용체의 무슨 글자입니다. 그죠? 무슨 책입니다. 서유견문. 서유견문을 어디서 찍었느냐? 일본에서 찍었어요. 한국에, 조선에 한글 팔자가 없어가지고. 어떤 나라인지 알겠죠? 그런 것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서유견문을 쓸 수 있게 된 것은 6.1준이 후쿠자와 유키치,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 화폐도 들어가 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게이오, 지금 게이오 대학 있죠. 게이오 대학이 후쿠자와 유키치가 세운 학교, 그 서당에서 시작했어요. 거기에 유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태들을 알아야 되는 거라. 김홍집, 친일내각, 뭐 그러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가? 이 지금부터 100년 전에 동아시아 3국의 국제정세 이런 것들을 딱 알려면 일본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다. 이런 거 있잖아요. 청일전쟁에서 이겼다. 러일전쟁에서 이겼다. 우리는 아 새끼들 왜 이기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아니거라.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김으로써 청일전쟁 일본이 이김으로써 동아시아 3국의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중국 중심에서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중국을 중국이라고 안 하고 진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 침략한 거 있잖아요. 이걸 진화사변이라고 그래요. 전쟁이라도 안 해. 진화사변. 변괴가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왜 중국이라고 안 하느냐? 중국이라는 게 중심되는 나라란 뜻 아니에요? 중국 중심으로 4대 조공을 하는 나라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부르면 일본에서 중국이라고 부르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근데 그냥 너희는 차이나의 일본 한자 발음 진화야. 진화라고 불러. 그러니까 원 오브 댐이 되는 거야. 중국이라고 부르면 중심국가로 인정을 하는 거고. 일본에서는 근대시대, 일본 근대에는 진화라고 일부러 부릅니다. 이게 경멸스러운 호칭이에요. 이런 명칭들이 나오게 된 그런 것들. 그러면서 청일전쟁에서 이겼어. 그럼 어떻게 돼?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깨지고 일본이 일약 지역 맹주로 떠오르는 거죠. 일본이 지역 맹주로 떠오른 거야. 그 다음에 러일전쟁에서 러시아를 이겼어.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 무대로 나가는 거지. 월드컵 본선 가는 거지. 이해가 돼요? 요런 100년 전의 이 근대사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오늘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G20 정상회담이 내년에 한국에서 열립니다. 드디어 한국도 변방에서 세계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대통령 회견에 따르면 내 말이 아니라 나갈 수 없습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대로 장소만 빌려줄 뿐입니다. 20명 중에 원 오브 댐이야. 그러나 미국은 벌써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하고 여기서 G2를 합니다. G2를 합니다. G2가 있어. 이게 뭐냐. 미국하고 중국하고 G2를 합니다. 따로. 이건 얘네들이 하는 거야. 20명은 돈 좀 더 내. 막 이런 게 이제 객군을 늘리는 거야. 원래 G7이었지. 일곱 나라만 했잖아. 일곱 나라가 돈이 모자라니까. 야. 14놈만 끌고 와봐라. 왕주가. 미국이 얘기하니까 그래? 그래갖고, 그래 들어간 거야.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그냥 한 번씩. 그러니까, 개출일 때, 개돈 타는 놈이 자기 집에서 파티 한번 하는 거 똑같은 거야. 무슨 중심이야, 중심은. 돈 내는 거야. 내년 이맘때 그냥 서울시내 차 막힐 테지. 그거밖에 없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그냥 부담금이 늘어날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건 분명히 알아둬야 되는데 국제정치학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은 조선 그 다음에 일제 식민지 시대 그 다음에 한국 지금 이렇게 이어져 와 있잖아요. 국제정치학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이든 북한이든 완전한 의미에서의 주권 독립을 이룬 시기는 5년 정도밖에 안 돼요. 국제정치학 입장에서 보면 주한미군이 잠깐 철수했을 때 있죠. 해방나고 그때밖에. 이해가 돼요? 이게 국제정치학의 입장에서 보면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정치학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한국이 독립돼 주권 독립이 이룬 나라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그러잖아. 한국에 여기 외국 군대가 주둔해 있잖아. 그럼 우리가 100년 전에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군대가 주둔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네들 이렇게 싸웠잖아.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 역사책에서 뭐라고 배워? 주권을 반쯤 잃어버린 상태다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이 반쯤이 아니라 많이 잃어버린 상태였지. 왜? 오래도록 청나라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 이것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봐야 돼. 그러려면 일본 현대사, 현대 일본을 찾아서 이런 책들을 뚜렷하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 얘기 아시겠죠? 이거 언짢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언짢 하나도 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놓여 있는 실존적 상황이야. 네? 우리가 놓여 있는 실존적 상황이야. 실존적 상황이야. 그냥 일본 유학한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미국 유학한 사람이 잘 나가는 시대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해도 돼.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실존적 상황이야. 물론 훌륭한 영문과 교수님들도 계시니까 괜찮긴 하지만. 영국과 선생님이 카시르를 안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카시르는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미계통에서 공부한 양반들은 카시르를 모르고 평생 살 수도 있어요. 자, 빨간 책으로 92페이지, 그 다음에 누리끼리, 아니, 허여멀건한 책으로 35페이지. 빨간 책과 허여멀건한 책이 거의, 빨간 책이 훨씬 많죠, 지금. 예, 빨간 책 중심으로 읽겠습니다. 허여멀건한 책으로 35페이지. 자, 빨간 책을 먼저 읽습니다. 빨간 책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직업, 밑에 문단. 직업 정치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이런 종류의 직업 정치라는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면서 분명히 밝혀드리고 했습니다. 정치를 행하는 것 여기 있죠. 대보는 정치는 뭐다.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보가 말하는 정치가 어떤 개념인지 이제 뚜렷하게 아실 거예요. 뭐 덕을 베풀어서 백성을 행복하게 하고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어. 자꾸 그러니까는 현대 국가의 대통령에게 그걸 요구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는 그를 밀어주고 있는 이익 집단에게 충실하고 관직 사냥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 관직 사냥의 사냥개가 누구였어? 작년에 용식이 유인촌 물러나라. 그지? KBS 사장도 자르고 다 관직 사냥이야. 그래서 난 그걸 보면서 얘들이 배보를 읽었나? 놀랐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학식 있는 분들인지 몰라서. 노무현 때는 뭐 논어 읽은 것 같아서 좀 짜증났는데 배보를 읽었나? 이렇게 보세요. 정치를 행하는 것. 거의 정치조직 상호간 또는 정치조직 내부의 권력 배분관계에 영향을 주려 하려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정치야. 구체적으로 말하면. 허연책에 보면 정치란 한 정치적 조직체 내에서의 권력 배분 또는 여러 정치적 조직체들 간의 권력 배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행위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정치관은 최고의 정치관은 대통령이지. 대통령이죠. 미국의 대통령은요.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이 딱 이렇게 새로 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버럭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어요. 버럭이든 뭐 쩌럭이든 간에 그 양반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 몇 명이 짐을 싸고 있는 줄 아세요? 대통령이 바뀌면? 상훈 말해봐. 몇 명이야? 아 그래 때려봐. 때려 맞춰봐. 10,000명? 10,000명까지는 안 돼. 10,000명이면 나라가 흔들리고 1,200명 정도가 일단 짐을 쌉니다. 대통령. 이게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대통령 바뀌었는데 짐 쌀 사람이 1,200명 이렇게 신문 보도 나오면 이 자식들이 낙하산 인사 이런 얘기. 낙하산은 당연하다니까. 낙하산이 안 되면 헬기 레필로라도. 1,200명이 짐을 쌉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드리죠. 1번 Employees at the pleasure of the president. 쉽게 말하면 제일 모가지가 간당간당하는 분들. 이게 대통령의 기쁨에 따른 고용자들 아니겠어요? At the pleasure of니까 직역을 하면 대통령 기분 나쁘나 나가주어. 그러면 나가야 되는 분들. 언짠타너 아가 언짠어. 그러면 나가야 되는 분들. 대통령의 뜻에 좌우되는 고용자들.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장관, 그 다음에 CIA 뭐 이런 장관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관, 강요, 그렇죠? 강요와 정보기관, 대장들, 정보기관장 그 다음에 차관급까지. 여기 at the pleasure of the president. 대통령의 말하자면 기쁨에 따라서 대통령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Employees that can be dismissed only for a cause. 이것도 참 애매한 게. 이유가 있을 때에만 해고될 수 있는 고용인들, 피고용인들. 근데 이유라고 하는 게 대통령만 아니겠지. 1번, 2번이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이건 누구냐? 정당한 이 코우즈라고 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건 직업 공무원들이에요. 직업 공무원. 요 둘을 합해서 1,200명이에요. 무지하게 많이 잘리죠. 많습니다. 미 연방에서 이렇게 잘린 게.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있는 분들. 그냥 안 바뀌는 분들, 그냥 안 바뀌는 분들. 이거는 우리가 철밥통이라고 부르는 철밥통 아저씨들. 임플로이스 그냥. 이 사람들 누구냐? 이 사람들은 이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 임기가 보장된 사람들. 근데 1번, 2번이 1200명입니다. 임기가 보장된, 누구냐? 아. 이 누구냐, 이 사람들. FBI 국장. 어, 특별히 연방수사국장은 임기가 보장된 수사기관장. 그러니까 여기 정보기관장은 잘릴 수 있는데, 대통령 마음대로. 여기는 FBI 국장은 안 잘려요. 연방수사국장은. 여기는 임기가 보장된. 그러니까 요 1번, 2번이 1200명이 갈립니다. 요게 바로 정치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정치 관직이, 관직 배분이 새로 일어난다고 하는 거. 요게 지금 분명히 나왔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설명을 이렇게 큰 틀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지금 베버 이 책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들은 뭐냐 하면은 정치가들은 임시 정치가가 되건 직업 정치가가 됐건 간에 정치가들은 이 바로 권력을 쟁취해서 관직을 얻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넘겨보면은 95페이지, 빨간 책 95페이지, 하얀 책 38페이지, 하얀 책 38페이지, 하얀 책은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제목이 붙어있고 빨간 책은 제목이 없는데 빨간 책 맨 위에 정치를, 같은 정치를 직업으로 삼는다 해도 두 가지 있어.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정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정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먹고 사는 게 좀 되는 양반들이겠고 정치에 의해 살아가는 양반들은 먹고 사는 게 안 되니까 국회의원 월급이라도 받으려고 그러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생계형 정치가라고 말하죠. 최근에 하나 정동영 씨가 생계형 정치가로 등극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동영 씨를 생계형 정치가라고 보는데 비난하면 안 돼. 비난하면 안 돼. 왜? 그 사람은 정치해야지 먹고 살지. 비난하면 안 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비난하면 안 돼. 근대 국가에서 어쩔 수 없어. 근데 전주 사람이 뽑아줬잖아요. 그러면 된 거야. 거기다 대고 뭐 애가 어쩌니 저쩌니. 우리가 저기 뭐 얼굴 멀끔하게 생긴 김민석 있잖아요. 김민석. 별명 김민세잖아. 여기저기 옮겨다닌다 저쩐다는 데서. 응? 성공회대학의 김민웅 씨 동생인가 그러죠. 둘이 닮았잖아. 김민세라고 그러잖아. 비난할 거 없어. 민주당에 있다가 정몽준이한테 갔다가 다시 민주당 왔잖아요. 민주당 최고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이름을 민석이라고 하고 민세라고 그래. 김민세. 비난하면 안 돼요. 어? 이번에 뭐 저기 수원 장안에 출마한 이찬열인가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원래 한나라당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출마한 사람이 박찬숙인가 하는 여자인데 나는 박찬숙 그러길래 농구선수 그 박찬숙 아주머니인 줄 알았어요. 근데 키 큰 양반. 근데 아니더라고. 뭐 박찬숙이라고 얼굴에 사각진 여자가 있어요. 보니까. 그 박찬숙이더라고. KBS 뭐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근데 그 박찬숙 씨가 뭐 원래 철새다. 저것들은 한나라당에 있었다. 나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정치에 의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잖아. 정치를 해야 돼. 근데 한나라당에 있으니까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민주당으로 간 거야. 우리가 장사를 하다가도 아 김밥천국을 열었는데 어? 동대문구 정바도산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될까보다 해갖고 저 앞에 열었는데 사람들이 다 김밥을 싸갖고 와버려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 그러면 국립 산림과학원 앞으로 옮길 수도 있잖아. 그게 왜 철수야? 먹고 사는 건 이거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에 의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95페이지 밑에 보면 빨간책 95페이지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는 39페이지로, 하얀 책은 39페이지로 보면은, 정치를 항상적인 수입원으로 삼으려는 자, 이것이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의해 살아가는 자이며, 그렇지 않은 자는 정치를 위해 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완전한 의미에서 정치를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은, 정치를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96페이지로 넘겨보세요. 하얀 책은 40페이지로 넘어가버리고, 40페이지. 완전한 의미에서 정치에 의해서 살려면 96페이지 보면 무조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자생활자, 즉 순수한 불로소득자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동네 유지분들. 그러니까 노동자뿐만 아니라 대단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서 기업가도 그리고 근대적인 대기업가의 경우에는 특히 이런 의미의 여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의미는 여유 없다. 그러니까 97페이지로 와서 문단 나눌 때 국가와 정당의 지도가 정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 행해지는 경우 정치 지도자의 보충은 아무래도 금권제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행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즉 여유가 있는 분들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현대 국가에서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베버의 이 말은 그냥 나쁘다 좋다의 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랬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를 법적으로 잘, 정치자금법이라는 것도 있잖아. 먹고 사는 것도 보장해가지고 그 대신에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정치로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야. 도덕적으로 할 필요가 할 수가 없는 거라.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 그것을 도덕으로 묶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직업적인 정치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금권제적으로 행해지게 된다. 그래서 아까 권력을 집행하는 수단은 폭력과 금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금권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98페이지로 오면은 빨간 책 98페이지, 하얀 책은 41페이지. 정치에 있어서 외골으로 무조건적인 이상주의자는 자산이 없는 까닭에 그 사회계층 질서의 유지의 외부에 위치한 계층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없어도 적어도 그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한 시기, 즉 혁명기에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베버가 이렇게 말할 때 정치에 있어서의 무조건적인 이상주의자, 우리는 항상 정치가를 이렇게 청렴 결백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베버가 보기에 혁명적일 수밖에 없는 거라. 현 체제를. 왜? 정치가 거기 98페이지 맨 밑에 봅니다. 정치가 명예직으로 행해진다는 것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하얀 책에서는 뭐냐면 밑에서 하얀 책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재산이 없고 따라서 기존의 경제 체제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집단에 속하는 계층이야말로 가장 철저하고 절대적인 정치적 이상주의의 주창자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것은 특히 비일상적 즉 혁명적 시기에 그러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고 기존의 경제 체제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집단, 이 사람들은 아주 이상주의적인 정치가 일 수는 있겠는데 이 시기는 정상적 시기가 아닌 거예요. 그럴 수도 없고 모든 정치가들에게 청렴 결백하게 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라. 그게 현대 정치에서는 그런 일이라는 게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크게 베버는 명예직, 유급관료, 기업가적 정치가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빨간 책은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 이렇게 이어지고 하얀 책은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정치 활동가에 있어서 재산이라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정당이라고 관직을 향한 경쟁에서 뒤진다는 것은 100페이지 봐요. 빨간 책 100페이지. 하얀 책은 43페이지. 100페이지부터 읽습니다. 관직을 향한 경쟁에서 뒤진다는 것은 정당에 있어서 본질적인 목표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 더욱 커다란 타격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호줄 내려면 역관 정당이 되어 표를 긁어모을 기회에 따라 실질적인 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랬죠. 43페이지는 이 문단 새로 시작되는 부분 바로 위에 정당 간의 모든 투쟁은 본질적 목표를 위한 투쟁일 뿐만 아니라 관직 수여권을 위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두어 줄 내려와서 정당들은 관직 참여에서 뒤지는 것을 자신들의 본질적 목표를 배반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현대 정치가 처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길을 쓰고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권 교체를 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그래서 하얀 책으로 그냥 계속 읽어보면 미국의 정당들은 헌법 해석에 대한 과거의 대립이 사라진 후에는 그랬어요. 이제 헌법 해석에 대한 과거의 대립, 이건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였는데 그것이 사라졌어. 순전히 관직사냥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관직사냥 정당을 관직사냥 이걸 둘로 줄이면 역관이죠. 역관. 역관 정당이 되어버렸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핵심적 정강도 득표 가능성에 맞추어 바꾸어 버립니다. 이런 정당들을 우리는 훌륭한 정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거예요. 민우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민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민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뎅만 먹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 그게. 왜? 야당에서 내놓는 정책들 있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자기네가 해. 잘하든 못하든 하니까 계속 올라가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걸 실행할 힘을 가진 사람들이잖아. 3년이나 남았고. 그러니까 지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정권을 잡아야 되는 거다. 자기의 뜻을 펴보려면. 현대 이 배보의 직업으로서 정치를 보면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정치는 더러운 것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더러워요. 비도덕적인. 근대 정치는 비도덕. 도덕과는 아까 말했죠. 종교에서 벗어나고 도덕에서 벗어난 거라고. 종교와 도덕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정치 권력. 이게 근대 정치예요. 그러면 정치를 도덕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도덕 정치를 원하잖아요. 정치 더러워. 정치가 놈들 때묻지 않은 놈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덕 정치 이상을 머리에 두고 있거든. 그럴 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야 돼. 돌아가고 싶어요? 싫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쓰든지 해놔야 되는 거야. 청백리를 갖다 뽑는다? 저는 반대야. 청렴 결백한 사람을 뽑는다? 청렴 결백한 사람은 세상 물정을 몰라. 세상을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청렴 결백한 거야.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대통령, 여기 뽑아봐. 우리는 똥개야. 이 산이 아닌가 봬요. 저 산은. 여기 이거, 이렇게 보니까 안 되네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계속 마음은 착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마음심 되게 착해. 그러나 무능해. 그래서 사고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여기서 배보의 직업으로서의 정치인을 보면서 정치가라는 것이 어떤 존재가, 현대 국가에서 정치가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 뚜렷하게 알아야 된다. 이게 공부야. 이게 우리의 공부야. 그 다음에 정치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빨간 책 130페이지, 하얀 책 78페이지. 현대 정당 구조와 직업 정치가. 이제 이런 직업 정치가들이 혼자서 날뛰면 잘 안 되니까 이게 모여 있는 게 바로 정당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규범적 안정성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그 중에 중요한 요소가 정당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정당. 그래서 이 명망가 집단, 이게 직업 정치가죠. 명망가 집단의 지배, 특히 국회의원 지배의 소박한 상태와 첨예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 다음에 언급하는 가장 근대적인 정당 조직입니다. 이를 탄생시킨 것은 민주제, 보통선거권, 대중획득과 대중조직의 필요, 지도에 있어서 최고의 통일성과 매우 엄격한 당규율의 발달로부터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당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베버는 근대 정치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78페이지, 하얀 책은 78페이지, 거기 현대의 정당구조와 직업정치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그 130페이지 빨간 책 130페이지 밑에서 보면은 결정적인 것은 이러한 인간 장치의 전체라기보다도 오히려 이 장치를 조종하는 인간이 현직 의원에서 에게 도전하여 자신의 의사를 대폭적으로 강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기구만 있다면 때로는 의회를 무시해도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이 돼 있죠. 그 다음 문제는 이러한 기구의 등장을 달리 표현하면 인민투표적 민주주의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국민투표. 너무나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접민주주의, 국민투표. 그러니까 79페이지, 하얀 책 79페이지 그 부분을 보면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더 정확히는 이 기구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자들이 의원들을 견제하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의지를 대의 대부분 강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특히 정당의 지도자를 선발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이 기계를 장악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의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도 가능한 일입니다. 이 기계의 창출은 달리 표현하면 국민투표제 민주주의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이랬죠? 이 국민투표제가. 근데 하얀 책 밑에 각주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창현군 읽어봐. 하얀 책이지. 크게 읽어봐. 국민투표제는 국정의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로서 간접 민주주의적 대의정치의 결함을 보완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국민투표제가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에 의해서 보듯이 집권자의 전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 국민투표제가 만들어낸 근대의 영웅이 두 명입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쫄바지 아저씨. 황제가 됐죠. 히틀러도 국민투표에 의해서 숙권법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국민투표. 그러니까 현대정치는 지금 가령 이거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정당에서 현대 한국 정당에서 지금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정당이 한나라당입니다. 정당의 역사에서 참 탁월한 업적을 내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나라당은. 근데 한나라당이 됐건 열린우리당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 경선을 하죠. 경선을 하는데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를 뽑기도 하지만 국민 경선제라는 것도 하죠. 당원이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는. 그거는 사실은 정당 정치 원리에 어긋나죠. 만약에 나에게 뭐 휴대폰으로 문자 왔어요. 민주당입니다. 국민 참여 경선에 말하자면 여기 무작위를 해갖고 선발되셨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나는 그렇게 써. 민주당원도 아닌데 내가 이 짓을 왜 이놈들아? 돈이나 좀 준다면 돈도 많이 줘야 돼. 난 시간당 최소한 50만 원 줘야 돼. 뭐 이렇게 식으로 도저히 줄 수 없는 액수를 제안해서.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정당 정치에 말하자면 어긋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정당 정치가 잘 자리를 잡지 못했을 때 생겨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게 국민투표제인데, 베버 시대에도 이것이 굉장히 상당한 문제가 되었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빨간 책 131페이지를 보면, 그들이 특히 기대하는 것은 선거전에서 지도자 개인의 선동적 효과가 당의 득표와 의석 그리고 권력을 가져오고 그 결과로서 자신들이 원했던 보수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최대한으로 확대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 경선제, 국민 투표제의 재미있는 문제점이다. 이 방금 읽은 얘기가 80페이지 있어요. 하얀 책은 맨 윗줄. 바로 지도자로부터 이런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지도자의 개성이 선거전에서 대마고구적 영향을 발휘하여 당에게는 표와 의석, 즉 권력을 가져다주고 그러함으로써 그의 지지자들에게는 더 많은 보상의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된 당이 가진 추상적 강력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인간에 대한 절대적 개인적 헌신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이념적 보상을 제공해주며 이러한 이념적 보상은 추종자들의 중요한 행위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직업 정치가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 두 가지가 베버에서는 근대 정치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정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주장을 전적으로 다 동의하는 건 아닌데 최장기 교수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든가 어떤 민주주의인가 이런 책에서 정당 정치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어디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당 정치를 다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럼 포털 사이트에 그 양반 그 기사가 떠. 그럼 밑에 댓글들이 장난 아니야. 정말 띠발로마부터 시작해서 촛불을 우롱하는 자. 드디어 언제 한나라당에서 한 자리 해먹을래 이런 얘기까지 가요. 무지하게 바보 같은 얘기야. 직접 민주주의로서 촛불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대 정치는 정당 정치에 의해서 움직여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걸 직선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당이 강화되고 다양한 정도의 정당들이 강화되고 그 정당을 통해서 이 각각의 국민들의 뜻이 자기에게 걸맞는 정당을 통해서 반영될 때 우리 촛불집회 하는 것보다도 국회의원들이 농성하는 게 훨씬 싸잖아. 우리한테 월급 받자. 애들아 농성 좀 해. 그러면 애들이 할 거 아니야.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가서 촛농 떨어질까 봐 겁나가지고 이게 추운데 막 물벼락 맞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차라리 정당 당사에 가서 국회의원들 모가지를 잡고 지금 네가 농성을 할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일단 혀를 뽑힐래? 뭐 이런 이게 낫다니까? 왜 우리가 경찰하고 직접 맞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장기 교수는. 예? 촛불을 들지 마라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압박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라. 근데 그 밑에다 댓글로 채 개새끼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단 말이지. 언제 한나라당에서 한탕 할 거구만. 이런 식으로. 그 양반은 그거 못해요. 키가 작아가지고. 그 양반 요만해. 정말 요만해. 의자에 앉으면 발이 땅에 안 닿아. 그래가지고 항상 이게 밑에다 이게 나무로 이게 받침대를 놓고 앉아서 공부하시는 분이야. 응? 못해. 힘도 없어. 그 양반 진짜 이게 틈 밀면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 양반이. 굉장히 나를 무서워하셔요. 예전에 2001년도인가? 추나추나 옥단추나라는 책이 있어요. 세계의 문학, 민음사에서 나오는 세계의 문학 그 100호 기념 대담집을 하기로 했는데 중견 학자와 말하자면 이제 막 갓 대가리 꼭지에 피도 안 마르는 학자의 이 대담집을 만들기로 했어. 제가 외국에서 일을 하다 말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귀국을 했었는데 그때는 무슨 일이든지 머리를 짧게 잘랐었어요. 조폭처럼 아주. 잘랐는데 그 최장기 교수하고 대담을 하기로 한 사람이 없대는 거야. 그 무렵에 이제 조선일보에 말하자면 최장기 마녀 사장이 아주 난리를 죽일 때였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담당하는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세계문학 편집하는 양반인 조영준 씨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외국 나갔다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대. 그래서 예. 그랬더니 최장기 교수님하고 대담을 좀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뭐 나는 뭐 아무런 뭐 은원 관계가 없잖아. 조선일보에 찍히면 뭐예요. 지금도 찍어봤자 뭘 하겠어요 나를. 예, 갑시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 고려대학교 있는 아세아 문제 연구소 있죠. 그분이 그 소장하실 때니까 나는 이제 오랜만에 학교에 이제 가니까 긴장했지. 그래가지고 까만 양복 딱 입고 머리 딱 깍두기 머리 딱 깎았잖아. 딱 깎고 예, 까만 양복에 까만 그 차이나 카라로 된 셔츠를 딱 입고 딱 갔어요. 4월에. 그때 또 중앙아메리카 있다 들어가고 얼굴 까맣게 타더니 완전히 눈빛이 장난 아니었지. 거의 막 이 정도 있지. 막 몸 좋아갖고 날마다 막 수영하고 몸 불어가지고 탁 진짜 거의 마징가 제트 수준이었어. 거의. 딱 갔지. 그래가지고 아세아 문제 연구소를 다 갔어요. 가지고 나 딱, 그래서 나는 인사성이 죽이잖아. 우리가 그래서 딱 서 있었지. 딱, 여기 딱, 최선생님 딱 나오더라고. 딱. 꺾잖아, 우린 또 이렇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 이분이 내가 대담 상대자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대담은 누구 하고 그러니까 강연 박사입니다. 또 인사, 안녕하십니까. 이분이 약간 완전 쫙 이렇게, 이게 위축되는 분위기로.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왜 그러, 난 그때 왜 그러실까? 이렇게 어실까? 이렇게 생각해서, 나 때문이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본격 대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하면서 내가 좀 착한 아이라는 걸 아시고, 마음을 많이 여시더군요. 학자들과의 대화라는 게 있는데, 그 최양 선생이 석사학위 논문을 토마스 홉스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근데, 저도, 박사학위 논문에 여기 독일 철학, 헤겔 철학으로 썼지만 석사학위 논문을 제가 토마스 홉스를 가지고 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 이제 미리 어른들에게 선생님에게 이쁨 받는 법은 간단해. 선생님이 관심 갖는 주제에 대해서 아는 체를 한다. 간단하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착한 아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시고 저 착.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기 책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오지 않은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참 그때 한 뒤로 몇 번 뵀는데 굉장히 이론적으로 차분하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막 댓글 같은 걸 이렇게 쓰면 나같이 뻔뻔한 애들은 띡스킨 나는 그 댓글 달면 그래 니들이 못났음을 스스로 증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양반들은 상처받아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게 돼. 더 이상 말을 안 하게 되면 우리만 손해야. 누구 얘기든지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매너가 엉망이야. 그렇게. 자, 빨간 책 162페이지. 파란 책 116페이지. 빨간 책 162, 파란 책 116. 이 봅니다. 절대 윤리와 정치 이렇게 돼 있죠? 하얀 책에. 빨간 책으로 읽습니다, 먼저. 윤리와 정치의 관계는 실제로 어떠한가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윤리와 정치의 관계. 자, 베버는 빨간 책 밑으로 들어가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정치가 권력, 그 배후에는 폭력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권력이라는 특수한 수단을 이용하여 운영된다는 사실은 정치에 대한 윤리적 요구에서 정말로 뭐든지 다 괜찮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베버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파란 책에서도 그렇죠. 아니 하얀 책에서도 윤리와 정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베버는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윤리 서양 사람들이 내놓는 대표적인 윤리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이에요. 베버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빨간 책으로는 166, 하얀 책으로는 120페이지. 빨간 책부터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의무로 하는 것입니다. 절대 윤리에 있어서 이것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윤리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어찌되든 관계없이 올바른 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절대 윤리죠. 이게 칸트의 말대로 너 의지의 준칙에 따라 행해라 이런 거잖아요. 물론 그 칸트 얘기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 달리 얘기할 수가 많은데 흔히 말하는 대로. 그런데 정치가는 어떠냐. 그러니까는 166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마지막에 보면 결과 따위는 대개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절대 윤리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하얀 책으로는 120페이지 맨 밑에 문장 결과를 중시하지 않는 윤리 그것이 곧 절대 윤리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절대 윤리는 결과가 어찌 되건 그런데 행위 결과의 무시 이것은 바로 절대 윤리 즉 신념 윤리의 특징이고 정치가 윤리는 어떠냐? 정치의 윤리는 그렇지 않다 이거 책임 윤리라는 말을 베버는 가져다 왔습니다. 책임 윤리 그러니까 빨간 책 167페이지 그리고 하얀 책은 122페이지 하얀 책은 위에서 세 번째 줄 그 다음에 빨간 책은 밑에 문단 책임 윤리관은 이와 반대로 인간의 평균적인 결함을 계산에 넣습니다. 하얀 책은 책임 윤리관은 바로 인간의 이러한 평균적인 결함들을 고려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정치관은 평균적인 결함을 고려하고 결과를 고려하고 또 그 수단이 폭력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생겨날 여러 가지 결과들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지. 절대 윤리는 그렇지 않죠. 절대 윤리는 결과 따위는 내 알 바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버가. 그래서 빨간 책으로 178페이지 그리고 하얀 책으로는 135페이지 결론 이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관계에 대해서 178페이지부터 있는 걸 읽습니다. 무릇 정치를 하려는 자 하얀 책은 맨 위부터예요. 무릇 정치를 하려는 자 특히 직업으로서 하려는 자는 이 윤리적 패러독스와 이 패러독스의 압력 아래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정치를 하려는 자는 이게 베버의 명언이에요. 명언. 이 유명해. 정치를 하려는 자는 모든 폭력 속에 몸을 감추고 있는 악마의 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악마의 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얀채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는 모든 폭력성에 잠복해 있는 악마적 힘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범우주적인 인간 사랑과 자비의 위대한 대가들은 폭력이라는 정치적 수단을 가지고 일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정치가와 자선사업가의 차이를 알아야 돼. 대례사 수녀는 정치 못해요. 이 근대 세계는 폭력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각각이 가지고 있는 폭력 행사권을 위임받았어. 대례사 수녀에게 주면 주여 저에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세요. 이러고 얼른 도망가십니다. 정치가는 그러니까 악마적 힘들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뭔가를 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더러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더러운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어. 우리 모두가 자선사업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저의 부탁, 자선사업가를 칭송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절대 윤리입니다. 정치가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악마적 힘들을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다 그렇게 돼 있어. 비난하지 마셔야 돼. 그래서 정치를 하려는 자, 베버가 지금 여기서 굉장히 쓰라린 얘기를 하죠. 자기 영혼의 구제와 178페이지 맨 밑에 자기 영혼의 구제와 그 다음에 하얀 책으로 136페이지 맨 위에 자기 영혼의 구제와 타인의 영혼의 구제를 원하는 자는 정치라는 방법에서 구하지 않습니다. 정치에는 그것과는 전혀 별개인 폭력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있을 뿐입니다. 처음에 이제 폭력을 전유하는 조직체로서의 국가로 다시 돌아갔죠. 자, 하얀 책으로 다시 읽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구원 또는 타인의 영혼을 구제하려는 자는 구제를 원하는 자는 정치라는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전혀 다른 과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과업들은 폭력의 수단을 통해서만 완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즉, 고대 세계의 정치는 영혼의 구원, 타인의 영혼의 구원, 자신의 영혼 구원, 이걸 목표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폭력을 쓰지 않았어. 그러니까 덕치라는 게 가능했어. 현대 정치는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도. 누가 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해주게, 저는 정치가입니다. 플라토닉 폴리티션이에요. 플라톤적 정치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주겠습니다. 오면 받아들이시겠어요? 내 영혼은 내가 알아서 돌볼 테니까, 너는 역관이나 해. 관직사냥이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죠? 우리가 근대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은 내가 돌보는 것이에요. 내 영혼은 내가. 이게 프라이버시죠. 프라이버시. 이게 프라이버시.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연예인들 가지고 너무 막, 이영애가 뭐, 안 알리고 막 비밀 결혼했다고 난리지나 축의금이라도 보낼 거였어? 내가 그 밑에다 축의금 보낼 새끼들이야 내 이름 쓰려다가 아 나는 이영애 관심도 없어 근데 자꾸 이영애 결혼 막 비밀 결혼 뭐 남편이 어때 뭐 아 남편이 뭐 어쩌 지가 좋다는데 축의금 보낼 거 아니어서 이영애한테 뭐 축의금 3억 보낼 테니 계좌번호 알려줘 그럼 이영애가 알렸겠지 남의 사생활 우리 길 가다가 연예인 만나면 사인 뭐 이런 거 하지 마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연예인들 있잖아요. 길 가다가 아, 뭐 가령 뭐 뭐야? 뭐 무슨 뭐 니뽕짱 뭐 이렇게 딱 말하잖아요. 그럼 그 일본 사람은 프라이빗도 됐네. 딱 그러고 가. 사생활인데 길에서 아는 척 하지 마라. 그 아는 척 하는 놈 한국 사람밖에 없어. 일본에서 AV 배우 만나 가지고 김원지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고. 단티군에 왜 웃어? 뭐 안아본데 김원치를 안아본데 AV 보는구만 신랑하고 같이 응? 내가 웃긴 거야? 김원치를 알아서가 아니라 김원치가 좋아요 이런 뜻이야 좋아염쯤 되지 좋아염 이 녀석도 안아본데 여기 이 자식이 이거는 이 새끼 그게 근대사회라고 하는 게 뭐냐? 근대사회라는 게. 프라이버시. 개인의 구원은 각자 개인에게. 그게 정치 개념하고도 연결되는 거라. 그래서 근대 국가의 교육 또한 훈육이 아닌 거라. 훈육은 뭐야? 우리가 그랬잖아. 고등학교 때 그 학생회실에 딱 가면 정신봉이라고 하는 몽둥이가 있었죠. 대걸레자루가. 그 정신봉이 뭐야? 훈육이지. 너희들의 영혼을 이 몽둥이로 다스려주마. 선생님들이 전근대적 교육을 일삼으시면서 교련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강요 이리 와 이 새끼야 마 자식아 너 이봐 열 대만 맞아 이놈아 자식아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네가 뭐 어머니가 불쌍하지도 않아 이 새끼야 그래서 건죽이 되죠. 지금 개인의 영혼에 침투하는 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해병대 교육밖에 없습니다. 해병대는 다 그렇게 합니다. 못하면 해병대가 그것도 못해 개인은 사라지고 해병대만 남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경민 그래 안 그래? 예.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도 다 그랬고 예전에도 항상 그래서 이 개인의 영혼을 구제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거예요. 전근대. 그래서 정치는 바로 우리는 도덕에 의해서 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베버는 분명하게 말했고 빨간 책 180페이지. 그 다음에 하얀 책으로는 137페이지. 그 페이지 넘버가 바로 붙어 있는 옆에 빨간 책부터 있습니다. 책임, 뭐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고 책임윤리라는 길을 통하여 행해지는 정치행위는 그 행위에 의해 추구되는 모든 것이 영혼의 구제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영혼의 구제가 순수한 심정윤리에 의해 신앙투쟁 속에서 추구되는 경우 결과에 대한 책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목적 자체가 여러 세대에 걸쳐 상처를 입고 신용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랬어요. 하얀 책으로 갑니다. 신념윤리적 행위자에게는 결과들에 대한 책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어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랬다. 뒤지게 때렸어. 아파버려. 그래갖고 엄마에 대한 증오만 생겨. 이런 경우가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 많이 생기죠. 순수한 신념윤리를 따를 경우 행위자는 모든 정치적 행위에 개입되어 있는 상기한 악마적 힘들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 힘들은 무자비하며 그가 그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 힘들이 비단 그 관련 행위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 전체에 대해 초래하는 결과에 그는 무력하게 내맡겨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베버가 아주 멋진 말을 하나 하죠. 나는 토론에서 출생증명서의 날짜로 나를 압도하려는 자는 한 번도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베버도 이때만 해도 싸가지 중심주의자가 너 몇 살이야? 이게 얘기 나오면 이제 토론이 안 돼. 저도 그러기 때문에 토론을 못 합니다. 몇 살이냐? 이거 그죠?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베버는 이런 얘기를 그냥 농담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신념 윤리와 그다음에 책임 윤리 사이의 거리들. 그리고 신념윤리에 빠졌을 때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치의 영역에서는 신념윤리가 통용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베버의 마지막 작별인사가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얀 책으로는 139페이지죠. 존경하는 청중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어쨌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10년 후에 이 문제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바로 그 다음에 돌아가셨죠. 이 양반이. 뭐 얘기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셰익스피어의 102번 소네트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다음 달 신청하신 양반들 다음 달 초에 바로 물어봅니다. 그때 꽃피는 봄에 우리의 사랑은 푸르렀다. 그때 나는 그 사랑을 노래 불러 맞으려 했지. 꾀꼬리는 여름 언덕 문턱에서 노래를 부르나 계절이 무르익음에 그 가락을 멈추더라.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가 소네트의 102번 소네트를 배웠어요. 강연에서. 이것 또한 몹시 로맨틱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배워도 했는데 우리가 못 배울 셰익스피어는 사실 작품들도 좋지만 소네트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배워는 정치란 무엇이냐? 자, 악마와 힘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근데 약간은 이제 로맨틱한 얘기를 하죠. 빨간 책으로 184페이지, 하얀 책으로는 141페이지 문단서로 시작되는 부분. 정치라는 것은 정열과 판단력 두 가지를 구사하면서 단단한 판자의 힘을 모아 서서히 구멍을 뚫어가는 작업입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자기가 이 세상에 봉사하려는 것에 비하여 현실의 세계가 아무리 어리석고 천해 보일지라도 절대로 굴하지 않는 인간. 어떤 사태의 직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언할 자신 있는 인간, 그런 인간만이 천직으로서의 정치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마인들과 거래하려면 이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도자도 영웅도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희망을 좌절조차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의지를 갖춰야 합니다. 지금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아직 가능한 것마저도 달성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제공하려는 것에 비해 세상이 너무나 어리석고 비열해 보일지라도 이에 좌절하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직으로서의 정치, 소명, 같은 말입니다. 소명, 천직으로서의 정치, 소명. 이게 바로 이제 베보가 말하는 정치에 대한, 정치가의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베보의 직업으로서 정치를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달에는 제르미 벤담의 파노티콘부터 읽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적인가, 요걸 읽습니다. 제르미 벤담부터 읽고, 요걸 읽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접수 마감됐죠, 전 선생님? 네. 네. 홍기민 선생님, 그 또. 네, 요, 거대한 전환, 칼 폴란이의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적 기원, 요, 칼 폴란이 요 책 있잖아요? 요게 이제 홍기민 박사가 10월 달에 요걸 가지고 수요 인문학을 해요. 그것도 마감이에요? 네. 땡이네. 어쨌든 다음 달에 폴란이는 이가 갈리도록 듣겠어요, 여러분들이. 수요일에 듣는 분들이 있어요? 저 안 했어요. 아, 들어? 야, 수요일에. 수요일에 홍기민 박사 이 수업도 듣고, 제 수업도 듣고, 이 거대한 전환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꼭 사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게, 칼 폴란이를, 그러면 추석들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 목요일에 보십시다. 수고들 하셨어요. 예. 네.